우리나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온천군, 증상군이 가물피 마귀 정령과 농사 실태를 현지에서 요의했습니다. 총리는 온천군 성현협동농장과 증산군 풍종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면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가물피해 마귀 전투와 농작물 비비관리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줬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에 대해서는 가물과 빗바람 피해를 철저히 막고 분조관리 제한에서 보존담당 책임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며 간속지 농사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논리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